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 여러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.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